Yeah, 바짝 말라버린 입술 또 썩어버린 머릿수 하루하루 매일같이 꿈에서 본 손짓을 무언가의 몸짓을 내 몸을 가리키는 나에 대한 중독이 너를 괴롭히는 파묻힌 내 기억 저편으로부터 잡아삼킨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 자리 잡힌 네 머릿속 안에서 숨쉬어 나에 대한 선서가 첫 번째 순서 시간을 흘러 쾌락을 향해 달려 두 팔 벌려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이란 듯해 빠져 조금씩 느껴 빠져나올 준비를 내 내면의 반쪽은 날 향해 전혀 다른 길을 비틀비틀 마음속은 나를 향해 밝히 길을 내 품에 돌아와 넌 다시 한번 미소를 또다시 중독의 키스를 새까만 너의 그 머리 체리 끈은 시저 체스 포박하는 구두 끈은 엄마 피해 가지만 너 절대 날 지나칠 수 없어 You already know that 뒤돌아 봤자 내 눈앞에 비쳐나 동공 속에 나를 환시로 치부마 내 목소린 이미 고막 속에 박혀 거친 손으로 내 두기를 막지마 눈 감아 봤자 소용없어 너 검은 암흑 속에 눈이 마주쳐 붙어 건다운 통아림이 내게 네가 발버둥 쳐봐 좀 더 세게 두려움은 잠시 마주보니 쾌락나란 존재니 이미 너의 영혼의 한 조각 오케이 떠나지 않을게 날라도 데미가는 힘 빼 뜨거운 심장을 난 꼭 찔게 첫번째부터 먹혀 세번째는 벗어나려다 넷째는 잡혀 철장에 갇혀 나를 계속해서 가죠 구해낼 수 없는 음식 너를 삼킨 끊을 수 없는 법칙 채찍질에 너의 의지는 꺾인 필요 백신 따윈 없는 독은 이미 퍼진 하염 없이 도망칠 땐 또 언제고 터질 듯 내 모습을 찾고 있잖아 걱정마 너 하나님이 나노머신 나의 날숨은 무슨 깊이 들이신 벌써 너 포기했으면 쓰디슨 그 눈물을 삼켜 행복의 에디슨 Yo listen 처음엔 다 둘러와 똑같아 맡아봐 깊게 들이셔 나의 거짓을